세상 만사가 난리 난리 미캉 내캉 알자고 옆구리 콕콕 찔러넣고 달콤한 사랑 노름에 니들 마음 홀려놓고 뜬금없이 해지자니 사네 못사네 난리 난리 가라 당신 아니면 못 살 소냐 슬리고 아픈 이내 심정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알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정태 오빠 말이 정답이네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래 술 한잔에 노래나 불러 아픈 마음을 달래볼까 오늘같이 대박 났네 난리 난리 세상 만사 난리 세상 만사가 난리 난리 하고 사랑이 별 난리 난리 허리뿐 팔아 공부시켰더니 취직 못해 난리 난리 살기 힘든 서민들은 물가 올라 키가 죽어 생계 걱정 난리 난리 평생 직장은 나가라 하니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냐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보세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신하는 정직한 정치하고 서로 사랑하고